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랑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사연을 이어나 볼까 사랑 그